따라합시다. 아브람과 롯의 선택. 아브람과 롯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그 즉시 조카 롯과 함께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축과 은금이 풍부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롯도 아브람의 영향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자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조카 롯을 찾아가서 서로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걸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롯은 그 당시 좋은 땅으로 불리우는 소돔 땅을 선택했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롯은 소돔 땅에 살다가 소돔의 전쟁이 일어나자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상을 멸하실 때 그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평탄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하여서 두 타입, 두 유형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같은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롯과 같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타입에 속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브람 같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나는 노가 같은 크리스찬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평탄과 복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노가 같은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보다는 아브람 같은 신앙적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롯이 선택한 소돔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록 소돔 땅보다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잘못된 선택, 미련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자신의 임의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바탕에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노처럼 외형적인 환경과 조건을 보고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생애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게 그는 애굽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겼던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옮기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여러분 아다시피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은 애굽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롯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그 누구도 살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어로 네겝은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본문 4절에 나와 있지요. 4절의 말씀 합동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단을 쌓은 것.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롯과 헤어지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 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앙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앞에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다 바라본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 앞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하여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출렁이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불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풍랑과 태풍을 보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9월 6일에 새벽이지요. 태풍 히나노미 슈머나 챙스를 보았습니까? 바다 위에 파도가 맹렬하게 휘몰아치는 걸 보았습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물어봐야 되겠네. 1번 보았다, 2번 보지 않았다, 1번, 2번. 보았어요. 저도 TV를 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태풍은 강풍이 불어옵니다. 강풍과 함께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파도가 출렁거리면서 출렁 출렁 출렁 그걸 보는 순간 큰일 났다. 우리 교회는 이상이 없는 건가? 우리 교인들의 재산도 이상이 없는 건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바닷가 옆에 사는 성도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도망가. 안전한 게 최고야. 빨리 이큐페이션 피신해. 목사님 도망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왜 전화했겠어요? 여러분, 풍랑과 태풍은 달라요. 한번 구별해 보실래요? 출렁, 출렁, 출렁. 두 번째. 출러렁 출러렁 출러렁. 어떤 게 풍랑이고 어떤 게 태풍입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태풍을 보고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대비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과 여러 가지 태풍을 보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변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흔들리고 출렁거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느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축복자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에 처했든 간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미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해주신다. 미래 소망을 주신다. 바로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밀고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스폰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을 스탑시킨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인 쪽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배를 쳤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보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1번 주무시고 계셨다. 2번 자는 척했다. 1번, 2번. 주무시고 계셨다고 나왔지만 혹시라도 주님은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는 척을 하고 계실 수도 있었어요. 1번 주무시고 계셨다. 2번 자는 척을 했다. 근데 성경대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는 난리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물을 퍼내었습니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였습니다.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그가 누구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생명의 근원자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안 계셨으면 제자들은 그들의 신상에 데미지를 입든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에게만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하이베니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우리 삶에 위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추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래간만에 추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여러분 오미크론 하위변이 앞에서 그 다음에 자연재해 앞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어려운 경제 앞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추석을 주셨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에 현재를 보고 여러분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보고 우리 인생을 결론낸다면 그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보고 내 삶을 결론을 내립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카운트 해보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은 한순간 따라 합시다. 뻥!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릴 때 자랄 때 밥을 못 먹고 자랐다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다. 그냥 원망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플러스 인생이 된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지만 나는 나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변화무쌍한 사건들을 경험했지만은 저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결론을 보고 내일의 결론을 맺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아니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 한번 추적해 가보실래요?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실래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우리 삶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면 아멘! 주님이 계시는 한,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인생의 모든 대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죽고 사는 게 주님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스폰서가 되어 주시지만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까요? 시편 21편의 말씀. 시편 21편 1절과 3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스폰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스폰서가 되어 주니까 그는 뭡니까? 스타가 되어 가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시편 21편 1절과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를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스폰서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는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타가 뭔지 아십니까? 스타.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가 스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타는 진짜 스타입니다. 스타는 감독이 만들어내는 거지요. 인생의 감독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연입니다. 주연. 아십니까? 주연은 연기력에 의해서 더 탑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미들이 될 수 있고 로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스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상 전반에 걸쳐서 스폰서가 된 걸 한번 보실까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절의 말씀 보세요.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힘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하고 즐거웠습니다. 저 또한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그 순간에 이만 감격하고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밤새도록 매일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네 고마워 이로던 생명 찾아고 왕명 얻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나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울면서 부르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희열이 제 삶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소원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풍랑과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는 장면, 축복을 받는 장면, 스타가 되는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다. 네 번째가 뭐지요?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기도한 것을 응답하셨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온갖 좋은 복으로 그를 맞이하여 주셨다. 마지막 여섯 번째 뭡니까? 승궁관으로 그의 머리를 씌우셨다. 뭐예요? 승리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스폰서가 되어주심으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스폰서가 되어줄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링컨의 박물관을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시면 링컨 전 대통령이 애용하던 성경책 한 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속에 링컨의 손때에 눌린 손가락 자국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국은 여러분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가 한번 추적해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4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주목할 단어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 응답입니다. 세 번째 건전되심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supplication,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응답받는 process, 응답받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일반적인 프레이가 아니라 여러분 supplication,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그때 내게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그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져주신다는 소망을 갖고 살았음을 그의 손때 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다가 자신의 삶 속에 이루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나씩 실현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럼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메테리오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메테리오는 자기의 실력과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노하우입니다. 근데 우리의 메테리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또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전제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지병에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14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 17절 말씀 어떻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가 보실래요? 여러분 14절부터 17절 합동하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중요한 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아브람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람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너의 소유가 되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티끌을 셀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갖고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환상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리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의 선택을 올바른 선택이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앞에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세계 속에 이르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로 밀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동서남북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무엇을 그 누구를 결정할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우리는 롯과 같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로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탄한 은혜가 임하고